single album noise marketing is coming. Can Yang Ha go Kyle Ha Ra? Hey, sister! 저기요 석천오빠, 절 위해서 멋진 리코더 연주 하나 부탁해요. 지금 하려고 하고.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!